책상 위에 홀로 앉아 노래를 불렀지. 나를 비춰주는 별 관중 삼아 죽은 걸로 돌고 돌며 뛰고 또 뛰었지. 신발이 헤어져 달아버릴 때까지 every night 매일 꾸었던 소중한 꿈들 이제는 펼치러 날아갈 거야. 지금